곰과 두 친구. 옛날에 론과 존이라는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은 함께 여행을 하며 세상을 구경하기로 했죠. 어느 날 두 친구는 숲에 가기로 했어요. 숲은 매우 울창해서 그들에게 언제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죠. 두 친구는 서로 약속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자고 말이죠. 갑자기 크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다란 곰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둘은 너무너무 무서워졌죠. 존은 잽싸게 달려 근처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존을 내버려둔 채로 말이죠. 존은 나무에 오르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론에게 물었죠. 나무에 올라가게 나 좀 도와줄래? 곰이 날 잡아먹을 거야. 제발 도와줘. 나는 내려갈 수가 없어. 곰이 다가오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올라올 곳이 없어. 가서 네 스스로 숨을 곳을 찾아보라고. 론은 존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존은 똑똑한 소년이었죠. 곰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들었거든요. 바로 들은 내용에 따라 존은 숨을 죽인 채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죽은 척했죠. 곰이 땅에 누운 소년의 옆에까지 왔어요. 곰은 소년의 귀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곰은 죽은 고기는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곰이 가버리자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 존에게 물었어요. 곰이 네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어? 위험한 순간에 너를 버리고 가는 충실하지 못한 친구는 믿지 말라고 곰이 충고하던걸.